애곡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장군님만 건강하시면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유동호 작사, 리종호 작곡인 가요는 주체 86, 1997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 장군님만 건강하시면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안녕과 건강을 바라는 우리민들의 뜨거운 마음을 담아 창작된 노래입니다. 노래는 그처럼 오려봤던 권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 어제 위대한 장군님의 건강하신 모습에서 자기의 모든 행복과 기쁨을 찾고 힘과 용기를 얻으며 사회주의 조국을 굳건히 지켜낸 우리민들의 순결한 사상정신 세계를 담고 있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장군님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 안고 그의 용도를 충종으로 받들어 승리자의 남다른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살며 투쟁해 나가는 우리민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소박하면서도 진실한 음악 형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가사는 위대한 장군님의 안녕과 건강을 바라는 우리민들의 간절한 서원을 매우 소박하면서도 간결한 시호에 담아 뜻깊게 표현한 것으로 해서 우리민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충종의 세계를 더욱 진실하고 감동깊게 구사하고 있습니다. 가사에 담겨진 이처럼 뜻깊은 사상은 소중 깊은 선율 형상에 의해서 더욱 훌륭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형식으로 씌워진 선율은 8분의 6박자에서 미소조로 흐릅니다. 가사가 안고 있는 졸졸한 종소를 그대로 안고 흐르는 선율에서 특징적인 것은 넓은 조약 진행과 순차 진행을 적절히 배합하여 선율의 종소적 굴곡을 특색 있게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선율은 처음에 5도의 조약 진행으로 하강하여 동기의 양상을 졸졸하고 사색적인 것으로 특징 짓고 있으며 뒤이은 순차적인 보조 진행과 경과 상승 진행으로 선율의 정서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악단에서 5도 하강 진행과 순차적 진행으로 특색 있게 흐르던 선율은 다음에 오는 둘째 부분에서 종소적 고조를 이루면서 지금껏 발전시켜오던 음악적 감정을 졸졸하게 터뜨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선율은 모두 순차적인 진행으로 유창한 후렴을 이루면서 노래의 종소를 보다 특색 있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선율의 거저점에서는 대체로 조약 진행이 많이 쓰이지만 이 선율에서는 2도의 순차 진행으로만 선율의 거저점을 형성함으로써 노래의 정서가 보다 졸졸하고 뜨거움이 넘쳐 흐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조국의 운명이신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만을 드리기 위하여 뜨거운 일념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을 불태워주는 것으로 해서 노래는 선군혁명 총진군의 장엄한 후름을 힘있게 떠밀어준 추동력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조국 찬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집채 작사 솔태송 작곡인 가요 조국 찬가는 주체 백이 2013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오문이 조국에 대한 천만 군민의 뜨거운 사랑과 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갈 혼신의 의지를 깊이 있고 숭고한 시음악적 흉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깊은 시적 흉상은 참신한 손율 흉상에 의해 더욱 안받침되고 있습니다. 4분의 4박자 도대조인 가요의 손율 진행은 매우 평범하면서도 감정의 자연스러운 앙량을 불러일으키는 손쪽 및 리듬 진행으로 일관되어 있고 주도적인 정소가 뚜렷하고 반복성이 강한 것으로 해서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통속성과 부르면 부를수록 조국에 대한 숭엄한 감정이 실린 거대한 정서적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요 조국 찬가는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를 모시고 사며 투쟁하는 역사적인 시기에 창조된 주체 음악의 제보인 동시에 천만 군민이 대려리어 영원히 부를 또 한편의 애국가입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